나는 말 아껴두지 말고 적어도 하루에 두 번 언제 어디서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투 가끔 문자 이메일 말고도 펜으로도 편지 쓰기 상큼한 모닝콜 달콤한 자작가 눈치 보지 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깜짝 키스 키스 이벤트로 꽉꽉 쇼 그대만을 위한 데이트 다시 중심으로 리와인 두근거리던 첫 느낌처럼 너무나도 보고 싶을 때 지금 당장 그녀에게 달려가 천만을 말해도 늘 모자란 말 자꾸자꾸 들어도 듣고 하지 않기 You're so beautiful 가끔 연락이 안 되네 하고 싶은 일이 조금씩 다를 때 사소한 말다툼 모두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과정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기다릴 때 우리 사랑은 더 커져 누가 뭐래도 그녀를 믿고 영화 속 주인공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그대만은 내가 꼭 지켜주겠다는 각오 그녀는 나의 별 이제 당신의 사랑을 전해줘